키스하겠지. 어쩜 좋아 두근두근 떨려와. 그처럼 사랑이 오나봐. 오늘만은 유리구두 꼭 맞을 것 같아. 백마탄 왕자님 이미 내 앞에 미소 짓고 있어서 꿈을 꾸듯 네가 좋아. 하늘 위로 날아도 있으면 어디라도 두려울 게 없을 테니 힘들고 좀 마녀도 너와 이길 수 있어. 하루하루 커져가는 내 사랑 공주처럼 사랑이 오나 봐. 오늘만은 유리구두 꼭 맞을 것 같아. 백마타 왕자님 떨어뜨린 과자길 있잖아.